꿈을 꿨어요. 울던 그대를 안아주기 전에 꿈에서 깨어버렸죠. 서글픈 마음에 커튼을 열어 달빛에 물들이 눈물로 편지 보내요. Remember 그대가 힘들 때면 안심해 나 눈물 흐른 숨과 바꿨죠. 내게 맡겨.